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 종로작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를 7일 조선과의 친선협회 볼스카 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볼스카 인터넷 홈페이지 조선민주주민공화국이 올렸습니다.